가시나야 니는 어디서 왔노 까리봉사만해 지금 어디로 가노 니는 몇 살이고 니가 내 보다 누나야가 아이라고 극하네 까마오바야네 살살하네 얼굴이 조막띠해 가리하네 살아다 같이 쓰그랍게 생긴 갖고 좀해 반반하네 밤문나 까내기 치는 거 아이다 커피나 한 사발이 땡기가 커피 내게 하나 예쁜 예쁜 코 다 겁나게 이쁜 바라만 보고 있어서 그냥 내가 다 기쁜 아 근데 니는 어디서 왔건니 이쁘장하게 생겼고 큐피드 화살로 내 맘을 콕 찌그리 한다 부터 곱다 고와 너는 남정네들이 봐도 예쁘 질러버려 고와 누가 낚아채기 전에 얼른 들이대 손 봐버려야지 확 그냥 내가 먼저 깨물어버려야지 너 어디에서 왔는지 네 이름을 쓰고 있는지 넌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너 어디에서 왔는지 네 이름을 쓰고 있는지 oh, 나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난 부산에서 너는 광주에서 왔지만 똑같아 우리 역서울에도 저기 제주도에도 다 사랑을 하잖아 oh yeah 고마 좀 튕기라 궁디를 주차 보기 전에 장난하게 하지 마라 좀 내 맘 바꾸기 전에 저만 그냥 걸라다니 그 맛 때문에 이 가난에 놔두고 걷다 좋다 하니까 내 안 승나나 야승나야 장난똥 때리나 눈 빛나 호석이 같은 모습만은 천지 빛깔이다 세리 빛다 아정 그 많은 집이 모른다 내 맘 이제 다 니끼다 난 니비 모른다 왜 다시 난 나한테 하는 짓 보소 지금 나한테 하는 짓들이 심상치 않은 요거 요거 너 자꾸 그러면 나 얼떨떨 심장이 벌벌 손이 덜덜 숨이 시방 지금 날 좋아해 거시기 거시기 해 지금 네 마음은 온통 다 허시기 허시기 해 아따 그래도 전라도 남자가 끌리긴 한갑다 아 맞다 근데 너 어디서 왔다냐 너 어디서 왔는지 네 이름 알 수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난 정말 너무 궁금해 너 어디에서 왔는지 너 이름 알 수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네가 잘했어 아니면 별했어 어따 해도 난 상관없어 넌 나와 같은 girl 넌 멋진 여자야 나도 꽤 멋진 남자야 사랑나 수밖에 없는 거잖아 Yeah, I'm falling in love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알 수 있는지